언제나 웃고 아껴주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대박을 꿈꾸던 친구야. 우리는 서로 약속하고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알아주고 보고 싶은 친구야. 처음 약속 잊지 말자고 맹세한 영원한 약속 주고 주고 또 줘도 다 주고 싶고 모든 것을 다 주고픈 내 친구야. 처음 약속 잊지 말자고 우리의 대박을 기원하세. 아픔 새기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잊지 말자 맹세한 친구야. 언제나 웃던 그 모습에 아껴주던 그 마음을 눈인사로 안아주던 친구야. 처음 약속 잊지 말자고 맹세한 영원한 약속 주고 주고 또 줘도 더 주고 싶고 모든 것을 다 주고픈 내 친구야. 처음 약속 잊지 말자고 우리의 대박을 기원하세. 우리의 대박을 기원하세.